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가 10일 다니엘 오르테가 사베드라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다니엘 오르테가 사베드라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최룡해 동지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께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각하께서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를 보내주신 것은 니카라과에 대한 련대성의 표시로 된다고 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인 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니카라과 정부와 인민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의 영도 밑에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들의 투쟁에서 승리만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